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가 함경남도 함흥시의 중요 기업소들을 현지에서 료외했습니다. 총리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고지를 점용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흥남피로연합기업소, 이팔피날론연합기업소, 용성기계연합기업소의 생산실태와 생산능력 확장 정령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주체비료와 비날론, 대상설비 생산에서 혁신적 악량을 일으킬 때 대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됐습니다. 한편 총리는 흥남 전국 공장과 신포 원양 수산 연합 기업소를 돌아보고 해당한 대책들을 강구했습니다.